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갑 사람의 선조인 요나답이 남긴 유언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또 권위 있는 사람의 호통 가운데서도 그런 명령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유언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조의 유언을 듣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던 이 레갑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듣게 하여도 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겼던 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그 패역함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레갑 사람들의 자손과 또이 유다 백성들의 극명한 대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레갑 사람의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생전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은 그 유언이 죽으면서 남겨둔 그 교훈이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그 자손 대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몰래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 가운데 호통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조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과 달리 이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며 돌아오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라고 나오고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이 여기서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일찍이라는 의미와 함께 일찍 일어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문명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하였다라는 것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처럼 행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 레갑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말도 대대로 지키며 따르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의 안일하고 또 완악하고 이 불순종한 이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니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를 한 번 주었는데 잘 듣지를 않으면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또 용서를 해주지만 반복된 주의를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불순종한 태도로 인하여서 징계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면 그 자녀가 아픈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징계를 주는 이유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 보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택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에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듣고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과 또 그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하나 내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더 지적하고 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그 뒤에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게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뭐 잘 순종해서, 그들이 아주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이 본을 모델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는커녕, 모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살면서 많은 지탄과 또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들의 불순종, 죄악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본으로 삼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삶, 물질적 또 육체적 탐욕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요나답이 후손에게 말한 것들도 보면 이러한 세상적 물질적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는 거죠. 집도 가지지 말고, 어떠한 소유물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집도 없고 일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평생 돌아다니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유언을 그들은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살라는 그 유언을 그들은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함, 구별된 경건함,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구별됨을,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경건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구별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욕심이 있지는 않냐고요. 저는 제 안에 이러한 욕심을 발견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저의 고백 같은 거예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이 가득 찬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잘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 믿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도의 거룩함, 그 경건함, 그 구별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송 목사님이 이사를 하시는데 짐차를 운전해 오시는 분이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요즘 자꾸 이 이사할 때마다 목사님들 이사를 도와드린대요. 30년간 셰프를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이제 이사하는 일을 도와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잠깐 인사를 하고 또 원래 이제 짐을 내리려고 했던 시간이 되었는데 일꾼들이 시간이 들어 여기 사는 일꾼들이 시간이 돼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방금만 5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되지 오질 않으니까 그 중간에서 이제 연락하시는 이분이 짐 차도 운전하고 뭐 이제 오신 분도 난감하게 된 거죠. 저희도 빨리 도와드려야 할지 말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이 이제 엄청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결국 이제 안 오기로 너무 늦으니까 빨리 도와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을 좀 부르고 6시가 넘어서 저녁 원래만 점심 때 오셨는데 6시가 넘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삿짐을 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이사를 이제 셰프님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안 해보셔서 그런지 많이 이제 서투시더라고요. 냉장고를 옮기려다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서 결국 이제 웬만한 이삿짐 센터 일꾼들보다 더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아, 이 비싼 비용을 불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안 지키고 일도 잘 안 되고 아니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나 마음속에 좀 그런 불평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 끝나고 다 일자리 갔다가 다 오셔갖고 집에 가서 쉬고 식사하실 그 시간에 다 저녁 늦게 불렀는데도 다 나오셔갖고 밤 늦게까지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일하시는 분한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식사도 이제 대접해드리고 함께 또 도와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소비자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뭐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에 이삿짐 싸고 그냥 남은 덮개를 대충 그냥 트럭에 그냥 넣어놔도 되는데 유흥재 집사님하고 정말 얼마나 예쁘게 고이 접어서 놔뒀는지를 몰라요. 그 고이 접은 덮개를 보고 혹시나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조롱받는 이 때에 우리들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고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 18절 19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면, 어제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가비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 신앙을 지켰던 이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뒤에 나중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분문은 백합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즉 레갑 자손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조상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신실하게 또 순종하며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 신실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기쁘게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처럼 너희가 내 앞에 영원히 서게 되리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